들었다 가는 놓고 Then not the loco Oh 나 미치게 만들어간 게 탑승한 롤링 Cold coaster Yeah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Yeah.